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.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진 우리의 만남.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.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. 사랑해 그 순간 나는 진실이었어.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.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. 사랑해 그 순간 나는